You're gonna be my 뚜벅이 집주인의 전화는 하루에 두 번씩 오지 근데 자주 끊기지 내 폰이 친구들은 말해 넌 언제 살 거냐 보지 네 친구들은 걱정해 어머니는 반대하셔 안 부끄럽겠어 모임에 내가 함께 가면 너란 여자를 만나기엔 아직 내 스펙도 참 현실을 감안하고 다시 생각해보자